처음 마주친 이곳을 나 혼자 터벅터벅 걷다가 무심하게 불러본다. 우리가 좋아한 노래 불과 몇 달 전이었지. 너는 나의 기타에 노래를 불렀지. 지금은 너무 변한 너지만 아직 너를 좋아한단 말이야. 네가 요즘 듣는 음악이 난 이해한 너에게 맞춰보려 해도 쉽지가 않아. 어디서부터 니 뭐가 잘못됐니. 너는 언프리티하지 않잖아. 사실 네가 좋다 하는 노래가 난 싫어. 따라 불러봐도 난 항상 박자를 못 맞춰. 오늘도 타투샵에 간 거니. 안 적혔더니 거리 카페로 흘러나오네. 영원히 비와. 네가 요즘 듣는 음악이 난 이해 안 돼. 너에게 맞춰보려 해도 쉽지가 않아. 어디서부터 니 뭐가 잘못 하고 싶어봐. 뭐야 사실 내게 들려주려 랩을 쓰는 거야. 모청 네가 싫다면 네 앞에서 어쿠스틱한 노래 불러줄게 널 위해서. 진짜 네가 좋다